할 때 동해 끼고 솟은 산이 아치 어렸으니 금강사 아니 분명구나 장안사를 구경하 다리수여 망분대를 올라가니 이 카라 참 천천 얘를 두고 이름인가 예금강 종석금에 죽잠 놓고 앉아보니 창하에 나는 백구 싼 거 싼데 한 것은 없나 내봐 구름바 악에 소산구나 금강아 말 물어보자 고금사를 다 일러라 영웅허걸 제자가 이니 면며치나 왔다 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너는 응당이 할 일 없구나